라오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지역위원단 상회의에 참가한 리영허 외무상은 25일 중국 외교부장과 노르웨이, 미얀마의 외무상들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리영허 외무상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긍지 드높이 우리 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핵강국의 위력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들에서는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유익한 의견들이 교환되었습니다. 리영허 외무상은 또한 인디아 외무성 국무상, 브루네이 외무 및 무역성 제2상을 각각 만났습니다.